서울에서의 보도들에 의하면 박근혜 탄핵안이 9일 국회에서 통과됐습니다. 시민사회단체들과 야당들, 각계층 인민들의 강력한 요구에 의해 이날 국회에서는 야당들이 제기한 박근혜 탄핵안에 대한 표결이 진행됐습니다. 표결 결과 총 투표수 299표 중 234개의 지지표로 탄핵안이 가결되었습니다. 남조선 CBS 방송은 이로써 정치적 심판을 받은 박근혜가 대통령으로서의 모든 권한을 정지당하고 국정을 이끌 수 없는 신세가 되었다. 헌법재판소가 6개월 내에 탄핵을 최종 결정하면 임기를 못 채우고 퇴진당하게 된다고 보도했습니다.